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의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과 새벽을 깨우시는 남한의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빛 인사드립니다. 지난 7월 31일 대구 달성군 낮 최고 기온 37.8도까지 치솟는 무서운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에어컨이 없이는 요즘 밤에도 참 견디기가 어려울 지경인데요. 북녘당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얼마나 더우실지 생각해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글을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날이 더우니까 갑자기 이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열대야로 녹록치 않은 여름밤이지만 우리 마음만은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시원시원한 그런 믿음의 기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봅니다. 찬송가 183장, 통합 찬송가 172장이죠. 김도현의 음성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여러분께 친숙한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봄비로 내리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령의 단비는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생명을 살리시는 근원이 되시는 단비와 같은 존재죠. 여름비가 되어도 가을비가 되어도 겨울에 내리는 겨울비는 조금 어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1566kHz 주파수를 기억해 주십시오. 중파 1566kHz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북녘 땅에 전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조선족동포 여러분들도 약 200만 명 정도가 중국 땅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시는 사연, 찬양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채택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채택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이 되죠. 전 세계인의 축제. 우리 시각으로 8월 6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보름간의 대장정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중에 또 이 양궁대표팀 우리 효자 종목이라고 불리죠. 늘 금메달을 몇 회째 지금 연속 금메달을 따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 대표팀들 음식 문제 때문에 아예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탑차, 우리 밥차라고 하죠. 그 왜 영화 현장 같은 데서 스태프들 식사하는 그 밥을 이렇게 조리를 바로 해서 줄 수가 있는 그 밥차랑 리우 시내 주변에 있는 뭐 모든 한익 식당 요리사들을 뭐 섭외를 해서 밥심으로 우리가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음식이 맞지 않으면 또 컨디션에 난조가 생길 변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음식을 또 공수를 해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육의 양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있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데 휴가철이잖아요. 지금 휴가지에서 방송 새벽에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우리 영의 양식은 얼마나 이렇게 신경 쓰면서 챙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먼 곳에 나가 계실 때도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해보고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말씀의 양식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금 현재 북한의 간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만약에 그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든 아니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든 그때는 반드시 역사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거느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찬송가 388장, 통합찬송가 495장입니다. 내용혼이 은총이보 서문호의 음성으로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윤형주의 또 사랑받았던 복음성가죠.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북에서 찬양 찬송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찬양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정에서 혼자서 나지막하게 부르실 수도 있겠고, 제가 이거는 여러 가지 인터뷰 자료에서 본 내용인데, 넓은 밭 같은 데서 이렇게 삼삼오 모여서, 멀리선 잘 안 들린대요. 이제 그분들끼리 이제 일도 물론 이제 하시는데, 노동요 비슷하게 이렇게 찬양, 그 뭐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거를. 멀리서 들리지도 않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함께 찬양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요. 가사라든지 이 멜로디에서 듣기만 해도 참 사람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면서 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찬양 찬송 들을 때에 참 눈물 흘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눈물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요즘 이 북녘당을 생각하면 아, 눈물을 좀 흘릴 수 있는 저들을 위해서 정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원체 좀 메마른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찬양 찬송할 때도 사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뭐 기도를 하고 이래본 적이 많지는 않은데 회개합니다. 북녘당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분들을 위해서 더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 더워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 쉬지 않고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주파수를 기억해 주세요. 1566, 요즘 뭐 AM, 국내에서는 거의 안 들으시지만 이 방송이 AM을 통해서, AM이 또 멀리 나가요.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주파수, AM 주파수가 굉장히 광역대로, 또 저희 극동방송 이 출력 주파수 자체가 굉장히 출력이 강합니다. 아, 민간 방송으로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출력으로 중국, 러시아. 예전에 제가 60년사 그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도 이 주파수가 잡힌 적이 있었다고. 실제 밤에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 대기 중에 전리층이라는 게 밤에 생긴다고 해요. 저도 뭐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전리층을 타고 이 중파 주파수는 굉장히 멀리까지 전달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파에 비해서 훨씬 또 깨끗한 음질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참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좋은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죠. 라디오 주파수를 처음 뭐 개발하고 또 발명한 과학자들은 복음 전파의 스릴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 아, 우리가 또 이런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북녘당까지 말씀을 찬양을 쉬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주파수까지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찬양과 찬송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귀한 찬송 띄워드리겠습니다.

강영섭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기 깊은 데서 찬송 함께 하셨고요. 최명자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 통합 찬송가 470장에 수록된 찬송 두 곡 올려드렸습니다. 북녘당에 계신 우리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들에 놓여 계신지 참 궁금해요. 사실 여전히 성경책을 구하는 게 예전처럼 많이 어려운지 문득 장마당에서 돈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MP3라든지 뭐 USB가 발달돼 있어서 알게 모르게 다 접할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무엇이 그분들에게 지금 가장 갈급한지 사실 우리에게는 넘쳐나는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모두 동감하실 테지만 이 사회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초코로 만든 그 과자 있잖아요. 뭐 그 과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워낙 먹을 게 많으니까 사실 그거 뭐 그렇게 굉장히 기쁘지 않은데 그거 받아도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 받을 때 그 초코로 만든 과자 정말 눈물이 나죠. 그 뭐 참 화장실에서 그거 먹다가 조교한테 걸려서 뭐 그런 참담한 이야기, 참담한 경험 안 해보신 분이 거의 대한민국 현역 뭐 군필자라면은 경험 없으신 분이 없으실 텐데 우리에게 그 초코 과자처럼 어쩌면은 좀 하찮게 느껴지는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사실 소중한 것들인데 우리가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참으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은 오히려 북녘당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의 선물이 아닌가. 북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좀 황당하게 느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이 느끼는 또 정신적인 빈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와 계시는 2만 9천, 이제 뭐 3만 명에 육박하는 탈북민 분들이, 정말 풍요롭고 이 화려해 보이는 남한 사회에서, 초창기에 뭐 한 2년, 3년은 적응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또 적지가 않으시거든요. 어떤, 물질 만능주의 사회 특유의 아주 치열한 경쟁이라든지 뭐 야박한 인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겪게 되시는데 그만큼 이 사회가 소중한 것을 또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어쩌면 사단의 공중권세에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우리 통일이 되었을 때 각자가 서로가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서로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하나 되려면 그런 준비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마치 남한의 주도로서 뭐 배부르고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듯이 그런 북녘당의 동포들을 이웃이 아니라 종으로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하교회 북한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디아스포라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성경 가운데 꽤 유명한 장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에스라서 3장 4장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됐던 그 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면 안 되는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을 사역자들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신 이 환상은 순금동대의 환상,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금으로 된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전에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일곱 가지로 된 금촛대입니다.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파이프를 통해서 내려가서 불이 타오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은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의 기관인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금촛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러분, 교회는 금으로 된 촛대입니다. 이거 교회의 가치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 일꾼 노릇을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너무 많다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기업화되고 있다는 그런 비난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핀잔을 듣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유일하게 세운 등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귀한 존재들을 모은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 정권, 군주가 수없이 바뀌고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교회만은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빛을 끌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길이길이 빛나니, 오늘도 빛날 뿐 아니라 앞으로도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도 되지 않았고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풀려간다면 아 이것은 별거 아니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게 하심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인정하게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지금 앞에 큰 산이 막혀져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장애물과 인생의 장애물, 그게 바로 큰 산입니다. 이때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그렇게 재정적으로 풍성하지 못했죠. 또 자기 집도 또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까지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좀 끼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 시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혼혈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으나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다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주축돌을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날까지 이루게 하실 줄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이게 되겠는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웃겨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안전했습니까?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물이 크느냐, 얼마나 대단하게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금 등대에 기름이 부어지면 각 관을 타고 불이 피워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기름이 끊이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소통이 되어져서 이 관이 막히지 않도록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그때 불이 타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닫는 건 이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 세운 감독인 목회자와 여러분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막혀버리면 은혜도 막히는 겁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캄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지금 교회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반드시 교회는 승리할 겁니다.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치는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순금 등대로 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42-934-9172, 042-934-9172번 대전 신석장로교회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같은 것을 통하여서 북녘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전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이 그 땅에 전하여지고 퍼져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렇게 통일되는 그런 통일을 꿈꿉니다. 지 독일 영화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타인의 삶이라는 독일 영화. 원제는 독일어로 뭔지 잘 모르겠지만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동독 시절에 그 반체제 인사인 연극 연출가를 쥐두새도 모르게 도청하는 독일 게슈타포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은 사실 그 연출가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청을 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어느샌가부터 이 연출가의 어떤 진정성 있는 삶과 그 체제에 대한 고민에 자기 스스로가 동화되면서 이 사람이 전혀 모르게 위기에서 계속해서 보호해주는 경우 한번 기회 되시면 장마당에서 꼭 한번 우리 북에 계신 분들도 요즘 뭐 웬만한 영화 다 구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 굉장히 큰 인상이 남았었는데 이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우리 이 방송 도감청하고 계시는 우리 북녘당의 보위부 여러분들이나 우리 뭐 국가안전부 우리 정찰총국 간부님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고 또 운동력이 넘치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청을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계신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서 충성을 해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그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을 꼭 잊지 마시고 통일 이후에 혹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어쩐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실 북한 사회가 급격한 혼란에 처할 수도 있겠고 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 사회의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믿음 안에서 혼돈 가운데 중심을 잘 잡고 인민들을 꼭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가 302장 통합 찬송가 408장에 수록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